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행복은 내 삶의 길동무. 대적부터 생의 문길에 행복이여 너와 나는 함께 걸었지. 장군님 높이 모신 이 땅 위에서 행복은 내 삶의 길. 자리 내 조국에서 행복이여 너와 나는 가를 수 없지. 장군님 이끄시는 세월 끝까지 행복은 내 삶의 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일봉을 안고 살라. 정일봉을 안고 살라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행복의 요람. 내 조금 아 잘 울린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